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당을 따릅니다. 오곤이라 부릅니다. 참된 뜻을 배워주신 스승으로 모십니다. 인민이 따르고 안기는 그 품 한없이 위대한 조선 노동가 올 끝까지 눈부신 이상 기도며 영광을 맞이하리라. 우리 운명 지켜주는 우리들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는 당기를 사랑하네. 열정의 붉은 당기 아침 해와 같이 우리 심장 불태우네. 어머니 속는 목소리 들려오는 불러빔 소리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인민은 부르네 진근한 그 이름. 나라 은금이 강산 화창한 방방곡곡이 은혜란 그 손길 우리여 꽃피는 꿈도 많아라 즐겁고 희망 넘치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정답게 울리는 진근한 그 이름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라 불타는 불타는 천만 심장 소의 열정 도움지 우리의 위훈 속에 친구네 노래로 울리는 친근한 그 이상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